생활사 Sorry bye 지금 내가 내는 Sorry bye 누군가에겐 Get sorry bye 까는 패턴 좀 바꾸지 bye 지루해진 like a bar bye 이제 네가 안 미워 이제 네가 안 미워 Sorry bye 부귀 돼줄게 그냥 세게 치고 말어 그래 해보자 사물 널 bye 너의 물 너무 길어 걸 bye 사비 넌 날 sus bye 물어봐야 편해 동물 원이 너도 원하잖아 씹을 걸 네가 나 싫어도 you know it 네가 나 싫어도 you know it 무풀보다 악플이 좋아 난 널 몰라 But you know my name Come true 명예와 무는 그게 아니야 You 다 결국 내 발바닥 You Click and knock it down Miles go like extra like House 내년 입주 My house에서 내 브릭과 High five 눈 뜨고 바라네 야망 기대고 들어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혹은 세게 그래 랩 게임에 난 대인 배 되게 해 just a rap man 들어 gang 생하는 게 내 첫 번째 얘기 왜 hashtag 섞어 배러워 그리고 인스타 속 gang gang 그건 gang 생이고 내 인생은 뭐 매일매일 payday paycheck 주먹이는 all X click click to the bang bang click click to the pop I'm so high 어디 넘봐 네가 덩닦이를 해서 손 닿기에 너밖에 난 멍차이 절대 못봐 너의 동차들의 콩깍지를 멍땅 벗겨 놓은 담제로 넉넉한 뒤 송장이 된 면상 위를 솟아 미안한데 앞으로 난 더 볼 건데 지켜봐줘 부디 제발 건강하게 에이